시간에 녹슨나 내 마음은 멈춰선 채 굳어져가 잊혀지지 않아 사라지지 마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갇혀버린 시간을 다시 또 맴돌아 하얀 먼지로 덮여진 어떤 추억이 나도 모르게 더 커져가 잊혀지기 전에 사라지지 마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갇혀버린 시간을 다시 또 맴돌아 하얀 먼지로 덮여진 어떤 추억이